주 보혈 찬양해.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했던 요시아 왕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인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포함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자녀 세대가 이 시대의 풍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옳고 그름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풍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두 길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 두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자녀 세대가 오직 주님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세대, 하나님 신부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일으키시고 이 아이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과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아 왕 18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 안에 혹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내 삶에 우선되어진 우리의 마음은 없었는지, 아직도 버려지지도 끊어지지도 못하는 오래된 습관이나 두 마음은 없었는지 스스로 찾아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리의 거짓된 삶, 잘못된 가치관, 행위로만 가는 하나님 없는 신앙 등 이러한 내 삶의 구석구석 숨겨진 어둡고 가증한 부분들을 십자가로부터 죽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종교개혁자로 다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우상이 있지 않았나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중심 안에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도 주 앞에 곳에서 전달하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 하루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사오니,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갈망하며 이 자리를 마음속으로 더 소망하며 떠나지 않게 더 이곳에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달라고 이곳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견고한 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벽의 파수꾼들을 세워주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의 것 난

Thank you. 세상에 어떤 것 다 버리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 향해 달려가리. 세상에 어떤 것 다 버리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 주님 나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